나를 보며 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등 뒤엔 항상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말아. 추락이 두렵다면 기꺼이 받아줄게. 그러니 나처럼 괴로워하지 마라. 꿈을 위해서 쪽잠을 자는 그대 쉬어도 돼. 오늘만큼은 꿈조차도 꾸지 마라. 당신이 말없이 옅은 미소를 내게 띄워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여. 많이 힘들 수도 있어.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꽃길 같아 보였겠지만 사방이 저기 가시밭길이었단 걸 알고 시작하길. 꽃을 뿌려주는 일을 절대 너는 잊지 말기. 웃고 있을 때 우는 일을 절대 잊지 마. 그들은 이 미소에 하루를 살아가니까. 반복되는 일종 속 내가 지워질 때 벅찬다면 괜찮아 그대 조금 쉬어도 돼. 크게 울어줘 세상이 미워질 때. 널 반기던 손이 손가락질로 변했을 때. 한숨 크게 쉬고 시발 죽간 내 외출도 돼. 너 또한 누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에 이 괴롭고 외로운 길을 넌 왜 선택했을까.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지 마. 당신들의 꿈들이 꿈들로만 남지 않게. 언제 어디서든 나 당신들을 응원할게. 꿈이 펼치고 떨어질 때 감싸줄게. 한계가 깨고 흩어질 때 떠나갈게. Bye. 나를 보며 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등 뒤에 항상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말아. 추락이 두렵다면 기꺼이 받아줄게. 그러니 나처럼 괴로워하지 마라. 꿈을 위해서 쪽잠을 자는 그대 쉬어도 돼. 오늘만큼은 꿈조차도 꾸지 마라. 당신이 말없이 옅은 미소를 내게 띄워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여. 이곳은 총성 없는 전쟁터야. 같은 동료들이 적야. 숫자가 보여주는 잔인하고도 이쁜 선악. 남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돼. 이 바닥은 ring이 아닌데 왜 누굴 죽여야 해. 단순히 좋아했던 일이 조금은 싫어질 때. 바람들이 바람에 사무쳐 휩쓸려갈 때. 괜찮아 지나보면 모든 것이 추억이고 수업이 돼. 잊지 마라 세상은 네 내심이 그리 길진 않아. 남의 논란에 절대 웃지 말게. 또한 그 순간이 올지 모르니 너의 성공은 목줄이자 족쇄가 될 거거든. 더 외출타는 기분들이 너를 억제할 거야. 그냥 크게 웃어줘. 세상이 떠나가듯 그냥 버텨줘. 당신이 어디 있든 당신들의 꿈들이 꿈들로만 남지 않게. 언제 어디서든 나 당신들을 응원할게. 떨어질 때 감싸줄게. 다 괜찮아질 거야. Dream. 그대의 창조와 삶의 끝에 함께하길. Dream. 그대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관대하길. Dream. 결국 시련의 끝에 만개하길. Dream. 시작은 미약할지언정 끝은 참대하길. Dream. 떨어질 때 받아줄게. Hold tight. 무지개 끝에 닿았을 때 더 나갈게. Bye. 나를 보고 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등 뒤엔 항상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말아. 추락이 두렵다면 기꺼이 받아줄게. 그러니 나처럼 괴로워하지 마라. 꿈을 위해서 쪽잠을 자는 그대 쉬어도 돼. 오늘만큼은 꿈조차도 꾸지 마라. 당신이 말없이 옅은 미소를 내게 띄워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여. 조금 놓여. Dream.